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됐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틀렸으면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어 주신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약 그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구약은 BC 1450년경부터 BC 336년경까지 약 30명의 저자가 기록하였고 신약은 AD 50년 무렵부터 AD 100년까지 약 1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면 성경을 그 교회가 정경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성경을 정정하거나 다른 교훈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이 원래 지니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곧 성경은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기도 하며 직통계시 받듯이 성경을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교육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버드대학에서 10년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서울대에서 가장 최고의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배운 시간과 같습니다. 무슨 안수에서 그 펑하고 다운로드 받듯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극단적인 그 신비적으로 그 성경을 그 알게 된다고 그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분명하게 명료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정리하여 그 뭐 신앙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든가 또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또 그 정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정통 신학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바로 제대로 배운 목사님에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만 읽고 다른 책들을 전혀 읽지 않는 학생치고 제대로 된 신학생을 본 적이 없다. 또 스폴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자신들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다. 이단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와야 되고 오직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하며 자신들이 가르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지런히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그 성령의 흔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들 안에 남겨진 그 말씀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그들에게 남겨진 그 성령의 흔적과 진리를 살펴볼 때 궁극적으로는 오직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성령의 진리들을 살피며 그 성경의 진리 안에 더욱 깊고 넓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중에 그 90%가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그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또 역사를 통해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서 성령에 비추어진 그 진리들, 남겨진 진리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며 더욱더 그래서 성경에 가까이, 오직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처녀에게서 아기가 탄생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을 찾으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 중에 장래일을 말할 자가 있느냐? 복과 화를 주관할 자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라. 참 하나님이요 장차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인다. 그리고 너희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7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런 700년 전에 그 이사야의 모든 말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무려 그 300가지 이상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말씀대로 그것을 모든 것을 성취됐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이 신실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말한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그 구원의 그 영원한 확실함과 견고함은 바로 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있다. 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바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승리를 확증하십니다. 그 요즘 이만희 씨를 보면 그리고 또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볼 때 먼저 그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처녀에게서 잉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고난을 받고 많은 이적과 표적이 예언대로 나타나며 또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후에 주장한다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성경이 그 증거하고 있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리고 처녀에게 잉태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고난을 받고 이런 그런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그 성경에 증거하시고 계신 구원자는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그 사도 요한은 그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곧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료하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징을 보면 바로 성경의 특징은 성경의 자증, 스스로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명료성, 바로 분명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세 번째 특징인 성경의 충족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충족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졌거나 혹은 성경에서 추론되어져야 한다고 말한 다음 그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첨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것도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나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나 아무것도 첨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 우리가 믿어야 할 전체 분야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전체 분야가 성경의 직접적인 진술로나 원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성경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가 교회들에게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충분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특성인 성경의 자증과 또 스스로 증거하는 그 성경의 자증의 특성과 성경의 명료성, 또 성경의 충족성, 이런 성경이 담고 있는 우리가 특성을 바로 알 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풀이라든가 지나친 알레고리식 해석을 추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료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숨기고 꼬아서 전한 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바로 알고 그 성경을 열심으로 배우십시다. 성령이 남겨준 흔적,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또 역사를 살핍시다. 한순간 어디에서 그 40일 금식기도에서 펑하고 직통계시 받듯이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 예수와 동행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듣고 실천에 나갈 때 성령의 놀라운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도 나도 누구도 안상욱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며 또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허다한 자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된 복음, 기쁜 소식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설교를 모두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멸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